살아요 내라 아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창밖에 눈물진 눈 나를 닮은 단풍잎 하나 가을 소리 없이 본체만 채 흘러만 가는데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리운 사람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사랑할 거야 울지 말아요 오늘 밤만은 울지 말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대가 없이 가는 길은 쓸쓸해 너무 쓸쓸해 달빛은 화사하게 빛을 받아 오늘도 소리 없이 비춰만 주는데 변함없이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리운 사람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사랑할 거야